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작해낸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골고두는 제재 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할 것을 요구해서 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얼마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는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합법적 권리인 자위권 행사를 전면 부정한 또 한 차례의 월권 행위, 난폭한 주권 침해 행위로서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핵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해 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시험과 탄도로켓 발사를 문제시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유엔 헌장과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시험과 탄도로켓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것은 없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의 존재 여부부터 결정할 때 대한 유엔 헌장 7장 39조의 요구를 어물쩍 뛰어넘어 월권 행위를 하고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 기준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2016년 5월 23일부 편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 제재 결의에 그저 넘기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법률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명백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면서 유엔 사무국이 마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맞게 국제공동체가 납득할 만한 책임적이고도 공정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